말은 내게 모두 알아채지 못할 땐 난 눈에 특히 너의 진짜 얼굴 Now 기분 없이 저음 이 기분 마치 like 아무도 모르게 주문이 거래 깜짝 선물이 너 눈부실 거야 좀 놀랄 거야 내 방식대로 놀아볼 거야 이대로 너로 내가 만들어 That's it.